그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. 아니 힙합한 X들이 그럼 여기서 뭐한다? 끝날 걸 같은 것을 끝도 없이 엮어 나 죽어픈 같이 꺼져가도 버틴다면 고부같이 난 절뚝대며 건너가지 겨우 요 끝까지 어릴 때야 목을까지 끝 훌쩍 넘어가지 절박한 맘에 눈 멀어 난 떨어지러 내 모을 때 운명의 쓰나미가 소름같은 내 온몸에 쓸려가기 싫은 건 이제 나이 먹은 탓하 버틸 시간이 없다면 그 위에 배를 갈라 알 수 없어 검증된 길은 없어 전부 개꿈 같은 함몽 개뿔람 끊어 빌어먹을 집착 파고파도 이놈의 신호만 뜨면 또 침 흘려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 문제의 답은 없어 애처럼 지질함이 지배하는 세계 누구도 못 건드려 이미 몇 세를 따르며 즐긴 사람과 손들어 네 욕망이 잠든 시간은 몇 시지 나보다 먼저 잠든 자들이 남긴 메시지 아주 오래된 습관 센스파는 머슴아와 can't stop 다시 꺼내왔지 옛 이야기가 된 체스팟 담에 땅에 등에 nobody is a webstar 테스트 다 정토리 학생들 다시 재수강에 passed out 허풍선의 바늘 같은 내러팁 16마디의 삶을 담는 법을 배웠지 그 legacy 나를 통해 구전처럼 전해져 그 시작과 끝은 항상 같은 출발점에서 못 멈춰 팽인 늘 영순이 너 plan B 내 손에 20펜 없게 마르지 않은 펜이 생명수 먹을 고심 어떤 뿌리 깊은 나무가 아직도 여기 서있다고 나를 봐 우리가 속한 상황은 공던 탑은 절대 defense Let's dance 아직 멀었지 꺼내서 checkmate 거울 속 내 핏은 여전히 double X 안 시킬 세대를 담아 넥슨 can access Yeah. 이 머리 위에 내려앉은 것들을 다 새로 기억인 게 깨로 그래서 차이대로 의심의 강력이는 내로남불이 대세로 겪어보니 의외로 각자가 제멋대로 살아가 제멋대로 착각은 노노 나름의 이치와 철학적인 설정 목표 우선순위가 갑질하냐 각자만의 건조 나가봤지 뭣도 몰라야 된다는 꼴통 아직은 더 해볼만한 가치 따윈 모로 괜히 또 흘러갈 질문대로 나이 들어 마지 못해 겁을 집어먹고 눈을 깔고 지켜 세우지 못하고 어딜 가 착각은 고치기여 이 못 부린 게 아니야 태생적 지금아 누군가 원한 맞아 계산적 내일도 내뺄 걸 내게 내 진도 다음 걸 선택했어 왜 단숨이지는 알아나 다른 걸 호피가 분신을 만들어 나갔던 이유 환하가 쇼미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 나의 고집과 신념이 무너지던 이유 아냐 underground 그럼 내 직업은 뭐지 물어봐 돈에 목매달아 그렇게 본돈 어기라며 난 죽 그렇게 팔았겠지 쪽 내가 사랑했던 것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그저 척폰이라면서 그러니 싹 다 용납하고 마는 것 그러니 됐어 이 생태계 진심을 지킨 래퍼들은 사라져 점점 신위에서 감히 난 그들의 뒤를 이어도 될 거라는 생각에 무게가 어떤 화를 부릴지 알기 때문에 난 겁쟁이의 사시나무 메타 형이 내 손을 잡고 너가 미래라고 내 트랙에 칼이 오니 길때 나 지붕 위 바이올린 킬게 원능을 거지 뭐든 득과 실을 따지면 stop 덤빙까지 본능을 숨기지 못한 자들의 선택 자들의 선택 본능을 숨기지 못한 자들의 선택